뺏고 던진다. 당신은 나의 나의 여자야. 나에게 행복 가득 안겨주고 문자 쪽지에 사랑한다는 그 말에 한포 던진다. 농담반 진담반 오가던 정에 콩탁콩탁 사랑은 시작됐고 남자잖아 남자잖아 내 마음을 가져가봐. 여자잖아 여자잖아 가슴 시린 사랑원에 당신은 나의 나의 남자야. 나에게 사랑 가득 안겨주고 사랑이라는 선물 안겨준 당신께 안고 던진다. 던진다. 당신은 나의 나의 여자야. 나에게 행복 가득 안겨주고 문자 쪽지에 사랑한다는 그 말에 한표 던진다. 농담반 진담반 오가던 정에 콩팍콩팍 사랑은 시작됐고 남자잖아 남자잖아 내 마음을 가져가봐. 여자잖아 여자잖아 가슴 시린 사랑원에 당신은 나의 나의 남자야. 나에게 사랑 가득 안겨주고 사랑이라는 선물 안겨준 당신께 안고 던진다. 남자잖아 남자잖아 내 마음을 가져가봐. 여자잖아 여자잖아 가슴 시린 사랑원에